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과일가게 망신은 오렌지가 시킨다더군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이른바 오렌지족들이 로데오 거리에서 추방된다 싶더니 서울 모대학 앞에 피카소홀이라는 곳에 재집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낑깡족이니 탱자족이니 프리미엄 오렌지족이니 뭐 별하별 아류를 다 파생시켰었는데요. 오렌지족, 참 생명력이 질깁니다. 중국 상하이에도 화화꽁츠라는 중국 오렌지족이 설친되죠. 아마 이 나라 오렌지족들이 수출한 이미지 상품이 아닌가 싶네요. 어쨌든 그 대학 학생들이 외치는 No Thank You 오렌지, 여기에 동참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첫 곡은 TV영화 및 머나먼 정글의 테마로 쓰였었죠. 또 세니 큐브릭 감독의 풀메탈 자켓에도 삽입된 롤링스톤스의 Painted Black. 오늘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로열 코럴 소사이어티의 연주 합창으로 됐습니다.

호샤오시엔의 희몽 인생, The Puppet Master는 심사위원상을 수상했죠. 그리고 그의 가장 뛰어난 데뷔작에게 주어지는 황금 카메라상은 베트남 출신인 트란 안 홍의 푸른 파파야의 향기에 돌아갔죠. 장구경이 경극에서 여자 역을 하는 배우로 나온 패왕별이랑 또 인형극의 장인을 통해서 삶을 얘기하는 희몽 인생. 이들 모두 아시아의 고유한 연희인 경극 그리고 인형극의 장인을 통해서 현대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푸른 파파야의 향기는 어린 나이에 부잣집의 식모로 팔려간 무이라는 여자의 환생을 통해서 아주 조용히 베트남인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아시아인은 아시아 고유의 역사에 카메라를 들이밀어서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대만 출신이면서도 호샤오시엔에 비해서 그다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대만 감독이 있어요. 바로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의 에드워드 양, 양덕창 감독입니다. 에드워드 양은 미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다가 영화계로 들어섰기 때문에 허우샤오시엔과 비슷한 연배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잘 알려지진 않았죠. 하지만 재작년에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 A Brighter Summer Day를 발표하면서 세계 영화계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령가 소년 합창단의 노래 먼저 들어보죠. Don't Be Cruel. 영화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 중에서 Don't Be Cruel, 고령가 소년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이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은 1961년 타이베이에서 실제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전개됩니다. 샤오스, 그는 야간학교에 다니는 조용한 학생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샤오스가 주간 편입시험에서 떨어지자 크게 낙담하죠. 당시 대륙에서 대만으로 이주해온 세대 가운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치적인 경랑에 휘말려가는 지식층 소시민이 많았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부류였죠. 또 국민당 정권 아래서 공무원 생활을 하지만 곧 밀려날지도 모르는 암담한 처지이기도 하죠. 샤오스는 야간부 양호실에서 샤오밍이라는 소녀를 만나서 곧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샤오밍이 불량배 집단 중에 하나인 소공원파의 두목 한이의 애인인 것을 알고는 주춤합니다. 하지만 한이가 해군에 입대했기 때문에 샤우스는 그녀에게 접근하죠. 샤우스의 학교 친구들은 이 소공원파와 별 충돌 없이 지내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엘비스 프레슬리에 미친 샤우스의 친구 마오왕이 한이의 동생과 함께 소공원에서 팝 음악회를 열곤 하기 때문이죠. 이 영화의 영어 제목 A Brighter Summer Day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Are You Lonesome Tonight 중에 그 가사의 한 부분인데요. 샤우스의 노인은 이 소절 때문에 이 노래의 제목을 자꾸 A Brighter Summer Day라고 말합니다. 중간에 A Brighter Summer Day 들으셨어요? Are You Lonesome Tonight? 고령가 소년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얼마 뒤에 해군 군복을 입은 한이가 나타납니다. 샤우스는 샤오민과 함께 한이 앞에 불려가죠. 그런데 웬일인지 한이는 둘의 교제를 허락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불량배 집단인 217파가 남해 영역에서 음악회를 열어 돈을 벌려고 하다가 소공원파와 충돌하게 됩니다. 217파의 보스는 비겁하게 한이를 유인해서는 달려오는 차에 밀어넣어 살해합니다. 그리고 샤오밍은 집안 형편 때문에 샤오스의 친구이자 부유한 장군의 아들인 샤오마의 집에 가정부 비슷하게 들어가면서 샤오스를 멀리합니다. 샤우스의 집안도 날로 궁핍해져가면서 샤우스는 왠지 모를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샤우스의 아버지는 본토에서 온 친지 때문에 정부기관에 연행됩니다. 곧 풀려나기는 했지만 심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신경쇠약에 시달리죠. 그러던 중 소공원 반인 한희의 복수를 위해서 217파의 근거지를 습격해 피비린내 나는 격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샤우스는 이 일 때문에 퇴학을 당합니다. 샤우스는 아버지를 봐서라도 주관보 시험에 붙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 바람에 다시 가까워졌던 시험인과는 또 한 번 소원한 사이가 되죠. 샤우스는 날이 갈수록 이유 모를 상실감에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샤우스는 샤오밍을 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난 너를 보호해주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샤우스. 하지만 샤오밍은 샤우스에게 냉정하게 말합니다. 날 변화시키겠다고? 난 이 세계와 똑같아. 이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순간 샤우스는 울컥한 감정에 샤오밍을 칼로 찌릅니다. 잠시 후에 자신의 행동에 놀란 샤우스는 죽은 샤오밍을 끌어안고 울부짖습니다. 샤우스, 살인죄로 투옥되죠. 이제 샤우스의 집은 초상집으로 변해버립니다. 빨래를 널고 있는 어머니의 어두운 얼굴, 그 저 뒤에서 주간부 시험 합격자 명단이 라디오를 통해서 발표됩니다. 샤우스의 이름이 있는가 하고 일순 굳어지는 어머니의 뒷모습,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에 미친 마오왕은 자신이 녹음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테이블 교도소에 전합니다. 영화는 거기서 끝났죠.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 중에서 듣습니다. Why? 오늘도 숨겨져 있는 영화 음악의 뒷얘기를 알려주시는 선암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글쎄 아마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0년 초인가 공개된 영화 중에 찰스 브론슨이 나온 그 방문객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네, TV에서 봤어요. 텔레비전에서요. 네. 맞아요. 그 뒤로 아마 텔레비전에서 여러 차례 예. 그 리바이벌이 됐을 거예요. 이 영화 지금 자세히 기억나시죠? 그게 어렸을 때 봐가지고요. 솔직히 아주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찰슨 브론슨이 형사였고요. 어느 그 외딴 집에 들어가서 그 미스테리랑 뭐 공포가 강했던 그런 예. 영화였던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기억하셔도 신비스러웠던 느낌 들어요. 근데 되게 방문객을 오래전에 본 분들은 네. 몇 가지 점에서 이 영화를 기억을 예. 하고 있어요. 하나는 영화의 첫인상이 참 특이했다는 겁니다. 네. 기억이 나시죠? 왜? 비가 예. 추적추적 내리는 사람들의 옷차림으로 미뤄보면 분명히 초가을 같습니다. 네. 가을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어느 날 장소는 정확하게는 마르세유에서 가까운 어느 작은 해변 마을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인적이 드문 해변 거리에 버스가 한 대 와서 서죠. 예. 근데 거기에서 내린 남자가 저는 아주 참 굉장히 강렬한 인상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남자 얼굴보다는 전체적인 이미지요. 얼굴은 뭐 굉장히 험상궂게 생긴 남자였는데 빛바랜 그 트렌치 코트나 레인코트를 입고 근데 들고 있는 가방이 굉장히 선명했어요. 빨간 가방이었는데 가방에 박힌 글자가 TWA 항공사 예. 네, TWA 항공사의 예. 가방이었어요. 근데 그 남자를 마침 그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유심히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네. 외지의 남자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여인으로 나온 여배우가 오늘 제가 네. 집중적으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배우입니다. 찰스 브론슨 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이 있는데 대개는 뭐 이름조차 희미합니다. 그렇죠. 단역으로 등장하고. 그래요. 근데 그 메리라는 여인으로 나오는 그날 저녁에 그 기분 나쁘게 생긴 남자로부터 레이프, 그러니까 성폭행 당하죠. 네. 그리고는 엉겹결에 그 남자를 쏴 죽이고 그 남자의 소지품을 증거인멸을 위해서 바다에 버립니다. 네. 예. 그리고 며칠 뒤에 납스라는 수염을 기른 웬 미국 남자가 나타나서 우격다짐으로 그 남자의 행방을 추궁하죠. 네. 그 메리라고 이름하는 여인 우선 인상에도 되게 프랑스 여배우 하면 좀 까뜨린 드누브나 네. 마르토처럼 좀 예뻤어야 되는데 예. 참으로 보잘것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막 삐쩍 마르고 죽은께도 가고 그럼요. 그 특이한 건 말이에요. 네. 그 영화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에요. 지금 입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흰 의상을 입고 나와요. 네. 단 한 대목도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나온 적이 없었어요. 예, 예. 그게 참 특이했어요. 근데 아무튼 웬 죽음께가 그렇게 많은지 얼굴에요. 네. 그리고 볼품 없고 근데 단 한 가지 그저 그 눈동자가 그쵸. 아주 파랗고 네. 참으로 그 눈동자가 아름다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베르는 우리나라의 팬들에게 프랑스 영화 팬들에게 인상 깊게 심어진 것은 방문객 한 작품밖에 없지만은 프랑스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여배우예요. 그러니까 서민적인 네. 친근함 때문에 굉장히 여러 작품에 나왔고 69년에 찍은 이 방문객은 찰스 브론슨을 스타로 만들기도 했지만 유베르를 스타로 만들었어요. 예. 그 뒤에 굉장히 많은 작품에 나왔는데 불행하게도 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는 그 정부 시책이 외화를 전략한다는 뜻에서 법으로 1년에 42편의 외국 영화밖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고 말았어요. 오. 그래서 업자들이 네. 그저 흥행되는 영화만 고르다가 예. 프랑스 영화를 거의 수입을 안 했었죠. 아, 그 전통이 그때부터 그럼요. 세워진 거군요. 그게 풀린 게 88년쯤에서였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조베르의 영화들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못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조베르의 알려지지 않은 면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어떤 그 이 영화, 이 음악을 통해서 오늘의 그 프랑스 스타들의 네. 그 탤런트, 네. 재능이랄까 예.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그 스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타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우선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무슨 노래죠? 조베르는 프랑스에서는요 유명한 뭐 파트리샤 가스를 예. 능가할 정도의 그 아주 뛰어난 노래 재능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러 장의 샹송 네. 독집도 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소개가 되질 않은 것 같아요. 예. 우선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제 들으실 곡은 아마 늦은 밤이지만은 여러분께서 아주 듣기 좋은 그런 아주 리드미컬하고 편안한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노래 내용은 이탈리아에서 사랑에 빠진 여성의 마음을 그린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샹송이지만은 노래 말 또 제목이 이태리어로 돼 있어요. 그래요? 뭐죠? 예. Hey Amore. Hey Amore. 네. 마를린 조베르가 부른 헤이 아모레요? 네. 네. 헤이 아모레. 아, 노래도 진짜 잘하는데요. 제가 알기에 그 카트린 드누브라든지 이자벨 하자니 그들도 노래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프랑스어 배우들은 네. 대개는 샹송을 참 잘 부릅니다.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 직업 가수의 수준이고 또한 영화 못지않게 그 일종의 그 남는 시간 남는 그 재능을 이용해서 만든 컴팩트 디스크 LP 레코드들이 오히려 몇십만 장씩 팔려나가는 네, 그런 보수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심히 들어보면은 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FM 방송을 통해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 프랑스 여배우들의 노래는 카트린 드누브, 또 브리짓 바르도, 네. 이자벨 아자니, 다음 제인 버킨, 또 샬롯 킹스브루, 네. 바네사 파라디, 엘자 굉장히 많죠. 네. 대개는 가수와 배우라는 직업 중에서 어느 것이 선행을 했느냐면 배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녹음은 한 10년 전 겁니다. 그러니까 조베르가 네. 방문객에 나왔던 때가 69년 26살 때였고 지금 50살입니다. 예. 조베르가 그렇게 늙었어요. 그런데 네. 여전히 그 영화에서의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조베르와 같은 여배우를 찾으라면 아마 여러분들 방문객 안 모신 분들은 그 미아 페로. 미아 예, 페로. 그런 인상이죠. 예, 맞아요. 예. 그런데 프랑스 여배우들이 이렇게 샹송을 잘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물론 그 스타가 된 배우 중에는 우연히 친구하고 길을 걷다가 탤런트 스카우트의 눈에 띄어서 배우가 됐다는 그런 경우도 없진 않지만 대개는 우리나라 여배우들과는 달리 그 이른바 꽁사엘 바투아르 그러니까 연극학교에서 연기의 기초를 다듬고 연극 무대를 통해서 스크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네. 아시다시피 그 연극 무대에 입문하기 위해서 가장 그 먼저 구비해야 할 조건은 음성입니다. 그 음성 테스트, 네. 이 소위 토킹에 의해서 굉장히 네. 그 공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발성도 다듬어지고 네. 또 구조나 성대 구조가 우리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이 틀린 네. 그런 바탕이 있는데다가 연극 무대에서 이렇게 다듬어지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가수의 그 소양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여기에 노력이 플러스돼서 그런 가수 못지않은 인기를 얻는 영화 배우들이 많은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그 알란 드롱은 굉장히 많은 샹송을 불렀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네. 잘 방송에 소개되지 않았던 숨겨진 샹송들도 제가 소개해드릴 텐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단지 용모만을 무기로 내세우는 우리나라의 몇몇 탤런트들이나 배우들 좀 차이가 나고 우리 현실이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말렌 조베르만 하더라도 그 경력이 참 재밌어요. 원래는 그 이자벨 아자니처럼 알제리에서 났어요. 아, 그러다 알제리가 독립하고 네. 나서 9살 때 부모를 따라서 본국으로 왔죠. 디송이라는 데서 자랐는데 네. 처음에는 그림에 흥미가 있어서 화가가 되는 길을 밟다가 네. 우연히 오빠가 연극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송 미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생을 굳이 연극 무대로 입문을 시킨 것입니다. 디종에서 미술학교를 마치고 디종에 있는 그 연극 콩서바투아를 여기서 연극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가수가 배우가 된 계기가 참 재밌습니다. 마침 60년대 초에 디종에 누가 왔냐면은 지금은 세상을 떠난 시몬 시뇨레가 네. 연극을 하기 위해서 디종에 왔어요. 마침 연극학도였던 어린 그 조베르는 친구와 함께 시몬 시뇨레 연극을 보러 극장에 갔습니다. 네. 그런 그 시뇨레의 연기에 빠져서 예. 연극이 끝나고 나서 사인을 얻으려고 분장실로 들어갔어요. 웬 귀여운 여학생이 와서 사인을 요구하니까 시뇨레가 예쁘게 봐서 이제 사인도 해주면서 몇 마디 물었어요. 근데 시뇨레가 막 그 조베르의 그 목소리가 굉장히 그 맑고 고와서 인상이 깊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 파리로 와서 오는 길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하라고 그리고 디송을 떠났는데 몇 년 뒤에 진짜 조베르는 콩세르바투아를 마치고 파리에 있는 시뇨레의 집에 찾아갔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영화에 입문하게 됐죠. 네. 그 뒤에 스타가 된 것이 69년에 방문객입니다. 찰스 브론슨은 69년 한 해에 그 아듀라미, 웨스턴, 이 방문객 세 편을 모두 유럽에서 찍어서 유럽에서 스타가 됐어요. 네. 동시에 찰스 브론슨과 상대한 조베르도 스타가 됐고 지금까지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베르요? 예, 50살. 뭐 프랑스 며칠 전에 그 샤르트 레리너라는 형성 가수는 8순인데도 네. 그 바스티 오페라 하우스에서 그 콘서트를 가졌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프랑스 여배우 나이 쉬는 이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네. 연기면 모든 것이 아주 푹 익는 그 시점이 되게 그렇습니다. 필요하죠.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충분히 프랑스 영화들이 많이 수입이 되면은 네. 우리가 그리운 얼굴을 또 그리운 얼굴의 오늘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아주 재미난 샹송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프랑스 샹송은 원래 뭐 요즘 인구에 회자되는 기승전결이라는 말처럼 네. 샹송 속에 기승전결이 분명히 있어요. 네. 하나의 드라마고 예. 네, 그런 대표적인 예를 마침 조베르가 불렀어요. 노래 제목은 Super Vibration. Super Vibration이요? 예. 우선 예. 노래 말을 들으시면 네. 제목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노래 내용은 마치 영화 장면 같습니다.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한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와의 재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5분 후에는 그가 도착한다. 수트케이스와 그가 가진 패스포드가 보이겠지. 숨이 막힌다. 나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다. 마치 그와 처음 데이트했던 15살 때처럼. 마침내 사람들이 물결 속에 그가 보인다. 그때 나의 기분이 어땠는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지. 몸이 떨리고 심장이 뛴다.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 떨림이 아니에요. 네. 근데 슈퍼가 들어가니까 지금 이 여인의 상태가 예, 어떤가. 네. 사랑하는 남자와의 재회를 기다리는 여인의 심정이 아주 재밌게 노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곡 소개해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마르린 조베르가 부르는 슈퍼 바이브레이션입니다. Bagages, le passeport et... Oh, je peux plus respirer, j'ai le cœur à genoux. Comme à 15 ans, à mon tout premier rendez-vous. Le voilà. Dans le flot des passagers, il est là. Et vous savez ce que j'entends ? Super cliché, oui. Les violons, la vie en rose, à peine désuet. On croirait qu'on tourne un vieux film d'amour en noir et blanc. Ses yeux me caressent, gros plan. On court l'un vers l'autre, travelling avant, ralenti et mouvant, je dirais même poignant, carrément. Arrêt sur image. Cinéma, et que pour une fois, il n'y a pas de caméra. c'est peut-être ma plus belle séquence. 대구 내당 3동의 정우경군, 잘 들으셨습니까? TV 미니시리즈 남과 북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진영씨, 서울 홍은 3동의 서본양씨, 역천동에서 병국씨, 서울 서대문구 남과자 2동의 락환씨, 무려 이 4분이나 한 분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네요. 장재현씨 행복하시겠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요, 광명의 현철 씨도 친구 선미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는데요. 아, 재현 씨는 친구분들이 네 분이나 생일 축하를 해 주셨으니까 생일 축하곡은 현철 씨가 신청하신 것을 띄워드려도 되겠지요. 자, 아마 현철 씨의 마음이 지금쯤 선미 씨께 달려가고 있을 텐데요. 영화 보디가드 중에서 Run to You,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와 함께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장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I know that when you look at me, there's so much that you just don't see, but if sometimes who isn't always strong. Can't you see the hurt in me? I feel so all alone. I wanna run to you. You hold me in your arms and keep me safe from harm. I wanna run to you, but if I come to you, tell me, will you stay or will you run away? Someone always in control, but at night I come home and turn the key. There's nobody there.